네팔신문 아르판 5월 26일부가 우리의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이형시험 발사 성공과 관련해서 쓴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의 글을 게재했습니다. 글은 조선의 북극성 이형시험 발사 성공 소식에 아윤해진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물론 유엔까지도 조선의 영상을 깎아내리려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저들의 잘못된 대조선 정책을 바로잡아야 하며 더 이상 조선을 위협하거나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